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이 모양으로 볼 때 샌드위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 빵이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처럼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그 저주하신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두 사건을 이처럼 샌드위치 모양으로 특이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곧 무화과와 성전이 상징하는 그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강조점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팔고 사는 언약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 책망하신 건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라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언약 백성이 심판을 초래한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나라는 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점을 그게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본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일찍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이 성전 뜰이 어디냐면은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의 건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를 성전 뜰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즉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인지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성전 전체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놓고 오른쪽에 보면 까만 네모가 있죠. 그게 축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 양 옆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까만 그 네모가 축구장이면 이방인의 뜰은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축구장이 한 뭐 서너 개 뭐 그런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그런 운동장 같은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 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을 왜 이방인의 뜰이라 그러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뭐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전문 용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널찍하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거기서 뭘 하십니까?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또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래요. 또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당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전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드릴 때는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화폐에서 유대교 화폐로, 유대 화폐로.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거기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정한 돈으로 반세겔 정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정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있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야 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팔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그 그림의 큰 넓은 운동장 같은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파니까 뭐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뭐 비둘기 퍼덕거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났겠죠. 또 막 짐승의 냄새들도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전 뜰을 막 가로질러 다니면서 물건을 이리저리 그냥 끌고 다니고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야단법석이겠습니까? 성전 뜰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시골 장터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성전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당시의 언약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그 앞부분.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뒷부분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차근히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들어오는 언약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일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실과 생활을 고쳐라.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실을 고치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성전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의 언약 백성들의 실상은 어땠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그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의 악을 내가 똑똑히 본다. 그러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들이 숨는 곳이라는 표현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도요,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저 물건 팔고 또 물건 나르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식의 행동을 행하면서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범하고 더럽히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접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만큼 이들의 행실과 삶에 만연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을 생활을 고쳐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와서 너희들이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사는 이 일은요. 원래 예루살렘 가까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 있죠. 올리브산. 이 근처에 네 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의 시장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곳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돈을 모을 목적으로 이 시장을 지금 이방인에 들인 성전들에 거기다 개설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할 때에는 그 시장에서 그 환전하면서 거두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책망하셨던 거죠. 게다가 그렇게 만약에 그 돈이 성전세가 모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여진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식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일종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전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통신앙 그리고 순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받은 제사장적 사명을 거두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실 때 언약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요,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고아와 과부와 또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실천, 그것이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권력 때문에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차별하는 거 있죠. 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고 이런 부당한 차별, 이런 차별하거나 부당한 해를 입히는 그런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공평과 공의를 지킬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그게 뭡니까?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요.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풍조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승자 독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런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답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약자도 함께 살리고 강자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대로 탐욕 때문에 돈의 지배를 받거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아서 세상의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돈을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소유한 돈, 재능, 힘이 있다면 그걸 잘 사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을, 그래서 그냥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대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눔을 즐겨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따뜻한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악행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을 언약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고 또 교독문으로 사용했었죠. 거기 103문에 10계명 중에 우리 제네바 그 교리문답을 하면서도 이제 했었지만 103문에 제4계명,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답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이거고요. 두 번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복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혹 어떤 장애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차별 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모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을 어떤 통로로 하나님 주시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때 모인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혈안이 돼서 사회적인 민폐를 끼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속한 지역과 마을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여진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이건 뭡니까?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거기서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교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다스림이 이 땅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통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사역과 순종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예수님은 언약 백성들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초대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해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확언하십니까? 성도가,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향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목적처럼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과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마음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높이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